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세계 진보적 인사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진달래 아동기금 회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은 조국의 부강 본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희세의 영웅, 탁월한 정치가 비범한 군사전략가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남아프리카 음프말랑가주 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류의 해방을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창시하시고 발전 풍부화시키신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번영하고 강유력한 나라로 되었다고 격찬했습니다.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과 서기장, 세계여성운동여성권리조정협회 파키스탄 지부 총서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은 20세기의 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인류 자주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김일성 동지는 진보적 인류의 심장 속에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영생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